MDO 누님들의 소망 나 한번 만나보기 그대들과 다른 차이 바로 월등함 어차피 그년 결국 내 곁에 머문다 따스하게 따뜻한 차에 함께 끈적한 레이찰스 음악을 감상해 나는 피지 못할 것도 피게 해 이미 내 랩만으로도 그녀를 거치게 해 쿵쿵쿵 심장이 뛰네 기다리던 것이 우르르 한 번에 니기에 받아라 니가 그간 원하던 거 날 짜잘한 랩 지망생과 다르단 거 이건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몇 번은 너 잠 못 잘 걸 시간이 지나니 신화가 오네 So fresh 섹시한 내 고뇌 남녀의 고막에 순결을 뱉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Alexander McQueen 도시도 원슛 언제나 돈 패리롱 핑 대두 저주받은 체구 너구들과 나는 엄연히 다른 레벨로 빠른 실내로 잡아주지 배로 부러우면 담배 봐라 조심해라 꿈속에 바대로 나는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100% 너 잠 못 잘 걸 라라라 나타타타 헤이 헤이 많이 내타 언제나 주먹 굴져도 관대하라 담백하다 기름기와 거품기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당하다 빙구 없다 난 너의 고막에 순결을 뱉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now Turn it up now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 매직 제대로 약올리는 메시지 Turn it up Yeah.